왔나 봄날이 싣고 왔나 강남에 갔던 집이 이 봄에 다시 왔니 행복의 초마 아래 새 집을 지어놓고 쌍쌍이 모여 앉아 노래 부르니 이 강산 하도 좋아 이 땅이 하도 좋아 빈리리 빈리리 지지배배 빈리리 지지배배 목청껏 노래하니 한결 떠나봐도 청둥간 여기라고 송군 제비들이 기쁨을 속삭이니 씨뿌린 들가에도 꽃피는 동산에도 즐겁게 날아이며 노래 부르니 이 강산 하도 좋아 이 땅이 하도 좋아 빈리리 빈리리 지지배배 빈리리 지지배배 목청껏 노래하니 오고 새들도 지적이네 희망찬 우리 생활 봄노래 함께 남아 온종일 신이 나서 노래 부르네